기억하니 어느 봄날에 따스하던 우리 사랑했던 날 지우려고 애를 써봐도 또렷하게 남은 우리의 기억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써 미소 지어보지만 무너진 가슴에 흐르는 나의 눈물 어쩔 수가 없나 봐 나는 언제나 우리의 추억에 살고 있는데 낫지 않는 나의 마음은 허공 속에 다시 제자리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보려고 그대 집 앞을 서성인다 오늘도 했던 익숙한 오늘 어제가 된 우리 지난 시간들 기약 없이 돌아서가는 싸늘해진 너의 마음이 보여 감당할 수 가슴 가득 눈물이 흘러서 그대 모습 가려지진 않을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하지만 그댄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알아 이젠 끝이라는 걸 변한 너를 보고 있는 내 마음